사랑에 미쳐는 반니 사랑에 올인해봤니 사랑에 울어는 반니 사랑에 웃어는 반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좋다. 사랑에 미쳐는 봤니 사랑에 올인해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은 돈보다 좋다. 사랑에 미쳐도 보고 사랑에 우리 사랑에 울어도 보고 사랑에 웃어도 봤다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돈보다 좋다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돈보다 좋다.